그

진실한 사랑. 하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그 희는 총 늘 찬양하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의 숲비로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비노라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큰 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속에라도 들어가. 떨지 말라 하시고 물길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봐 전가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 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기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받을 사랑만 기수하고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 슬픔의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한식을 날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Oh,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 뜻이니라. 주께 드리리. What do you want to do?